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광명성조를 맞으며 주존부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14일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떼가 쿠바 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